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미루보리 정다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 교태는 인민이 있습니다. 함께 있고 꿈에도 안겨듭니다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총대와 총춘. 총춘의 푸른 꿈 펼칠 꽃 많아도 나는 여 군복 입고 저소에 섰다네. 내 안교 자란 이 땅을 지켜 피 끓는 가슴에 억세게 잡은 총대에 총대에 청춘의 영예가 있네. 총대에 총대에 청춘의 영예가 있네. 청춘의 사랑과 불타는 열정은 나는 여 보람찬 훈련길에 바쳐가네. 강성대국의 행복 가꾸며 주자의 감 높은 삶을 빛내는 총대에 총대에 청춘의 자랑이 있네. 끝까지 장군님 결성이할 청대에 청대에 청춘의 위훈이네. 청대 이어서 노래 내 마음. 하늘 저 하늘 별빛과 같이 빛을 뿌리며 살아왔던가 내 마음 조국을 위해 밝은 빛을 뿌려왔던가 나 키워준 종든 어머니 조국 없인 내 삶도 없어 험한 구비도 두려움 없던가 내 마음 조국을 위해 주저없이 달려왔던가 꿈을 꽃펴준 행복의 요람 조국 없인 가정도 속에 묻혀 있어도 변함이 없는 보석빛처럼 내 한생 애국의 마음 아름답게 간직하리라 생을 빛내준 위대한 그 품 조국 없인 미래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뵙고 싶었습니다. 사랑을 아뢰고 싶고 다시 머리 좀 펼치고 싶어 뵙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